Yo, we're back. Let's shake it up. 네가 듣지 못해도 I don't give up. 이제껏 뭘 느껴왔던 I don't give up. 지금 보지 못해도 I don't give up. No, I don't give up. Cause I don't give up. 난 네가 듣지 못해도 I don't give up. 이제껏 뭘 느껴왔던 I don't give up. 절대 보지 못해도 I don't give up. No, I don't give up. Cause I don't give up. 새로운 음악을 접해 Number one, hey. 유행이란 차고 나 데자부 화려한 겉모습에 혹해 oh, 나의 꿈에 넌 상상 못해 정말 끝이 났나 감동을 느끼 찰나 흔들려 전한 순간 그댄 이미 어디로 갔나 내 진통 그 고통을 거친 my music 부르지 못하면 nothing 네가 듣지 못해도 I don't give up 이제껏 뭘 느껴왔던 I don't give up 지금 보지 못해도 I don't give up No I don't give up Cause I don't give up 난 네가 듣지 못해도 I don't give up 이제껏 뭘 느껴왔던 I don't give up 절대 보지 못해도 I don't give up No I don't give up Don't give up 정체성이 부족한 채 생각 없는 채 모호한 물책 양심적인 태도가 재발이 태세 스탑 목재 함부로 대하는 것들이 문제 도대체 이렇게 좀 미끄덩 아무것도 모르는 어머니 밤 스르르 훔쳐가는 걸 보면 What's wrong man 눈치 못 챌까봐 네가 듣지 못해도 I don't give up 이제껏 뭘 느껴왔던 I don't give up 지금 보지 못해도 I don't give up No I don't give up I don't give up 난 네가 듣지 못해도 I don't give up 이제껏 뭘 느껴왔던 I don't give up 절대 보지 못해도 I don't give up No I don't give up Cause I don't give up 내가 음악을 하는 이유 하나 내가 견뎌온 아픔을 알아 조명의 빛은 내가 다가 아니야 모르겠지 One click Finish Done Sorry 여전히 변함없는 내 여정이 한 백질 한없이 찢은 가사 비준 멜로디 맘 깊이 기억한 뮤직 오직 넌 그것만 원치 남겨진 건 마치 나의 가치 너무 쉽게 소유하지 넌 부르지 내 눈물을 잊을 때 절대 절대 나 네가 듣지 못해